적어보는 그날의 list. 달력 위에 나만 아는 표시.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느낌. 하루하루 다가오는 your birthday. 한 더발 꽃처럼 안겨줄 happy. 그날에 난 너만 비추는 happy. 또 몇 번씩 연습한 음식까지. 세상이 처음 시작된 그날이 다가와.